아파도 가슴 아파도 너 때문에 나 살아. 만나야 하니까 그래야 하니까 우린 아파도 가슴 아파도 날 밀어내려고 하지만 우린 꼭 다시 언젠가는 만날 테니까 그날이 올까봐 그날이 올까봐 죽을 만큼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 언젠가는 꼭 만날 테니까 그날이 올까봐 그날이 올까봐 죽을 만큼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 하루를 살아 다시 말